나 그대를 따라가리다 나 그대를 사랑하리다 가시길 어두면 이 몸은 차라리 달빛이 되어리 불 밝혀드리 사랑하리다 가시길 외로우면 이 몸은 차라리 한 마리 새되어 노래해드리리 어차피 나 그대를 따라가리다 나 그대를 사랑하리다 다시 다시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